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6일 허철, 강진영 부학부장들과 리영훈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청년조선대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